4차 산업, IT, 빅데이터, 이제는 지나가던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가까이 왔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시대적인 흐름. 복음 가진 우리가 가진 미션은 무엇인지 포럼해봐야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2020년 두 번째 도토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케이님과 함께하는 도토리는 2020년에는 처음 하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드디어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케이님이 돌아왔습니다. 케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그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여행을 좀 다니다가 터키로 여행을 갔다가 네. 돌아왔습니다. 터키요? 네. 어, 부럽다. 터키 그 터키 어땠어요? 터키 그 바다 이렇게 큰 거의 바다라고 해야 될까요? 큰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도시인데 네. 그 주변에 진짜 모스크도 진짜 많고 뭔가 분위기는 다른데 네. 약간 사는 모습은 살짝 한국과 비슷한? 그런 게 느껴졌어요. 한국하고 비슷하다고요? 진짜로 형제의 나라인가? 막 배달 시켜 먹고 그건 되게 비슷하겠다. 그렇죠? 배달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약간 성질도 급해야 되고 그리고 좀 서비스 의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결부가 돼야지 배달 문화가 발달한다고 하는데 아, 진짜 사람들이 약간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좀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막 예를 들어서 뭐 초록불 이런 걸 안 지킨다고 해야 되나? 터키에서 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조금 지키는 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지키는 편이죠, 좀.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지키지 않고 그냥 차선에서 그냥 막 지나가고 조금 더 심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유럽이었으면은 네. 차가 멈출 거예요. 네, 네. 사람이 그렇죠. 이제 뭐 만약에 차도로 지나가요? 네, 무조건 멈추죠, 무조건.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그냥 가요. 둘 다 그냥 가면 일단 타이밍을 보고 그 사람은 지나가고 그 차도 계속 멈추지 않아요, 계속. 참 그게 그 사고가 일어나도 몇 번이나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일어나. 그들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되게 질서가 있어서 항상 좀 굴러가는 것 같아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다 눈치껏 지나가고 되게 100번이라도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지나가요. 하지만 그걸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네, 지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소중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다쳐서도 안 되고요. 남들을 다치게 해서도 안 돼요. 무조건 네,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여행 갔다 오니까 좀 되게 얼굴 좋아 보여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결 밝아지고 뭔가 좀 에너지도 생기고 푹 쉬다 와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터키에서 어느 도시 갔다 온 거예요? 이스탄불. 제일 유명한 곳을. 도시. 네. 네. 그 뭐 이스탄불 엄청 대도시잖아요. 네, 네, 네. 네. 뭐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아까 말한 것 같은데 큰 바다 사이로 파트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쪽은 약간 관광지 그리고 좀 모스크나 이런 것도 엄청 많고 네. 동쪽에는 약간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 약간 사람들이 주거지. 많이 주거지 느낌 두 부분 분위기가 다르고 또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페리 같은 것도 타고 가거나. 페리 타고 가야 돼요? 네. 오, 그게 재밌겠다.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이쪽에서 오, 이쪽으로 그렇구나. 가는 페리 같은 게.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배로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오, 재밌겠다. 되게 재밌겠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긴 하네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탄불도 예전에는 복음으로 복음이 들어갔던 도시인데 네, 거기가 로마가 거기를 정복하고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로마가 둘로 쪼개졌을 때 동쪽의 수도는 이제 그 이스탄불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었다가 그 무슬림들이 이제 그곳을 점령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무슬림화 되었죠. 그래서 이슬람화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이슬람 도시인데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카톨릭 문화, 그러니까 구교 문화와 이제 이슬람 문화가 되게 혼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당도 있고 모스크도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아예 세속주의. 맞아. 무슬림도 아니고 아닌 것이 유럽에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영향도 많이 받고 오히려 히잡 쓴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뭐 비율은 뭐 거의 반반 같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안 쓴 사람이 많은. 그래서 뭐 터키 친구들 만나 보면은 나는 이슬람 아니야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제 친구는 이제 신은 믿지만. 그런 건 지키지 않아. 율법은 지키지 않는 선택적인 삶.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하지만 지키지 않아.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하는 그들이 알라 말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는 믿는데 율법은 지키지 않는 또 변종 이슬람교가 존재하는. 그런데 또 잘 보면은 그 문화권에 있다는 건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다 하는데 근데 또 보면은 되게 결정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어김없이 복음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 좀 터키란 나라 보면서 되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됐던 것 같아요. 그 터키란 나라에 대해서 참 네, 다녀왔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도토리 많이 그립지 않았어요? 그동안 책을 안 읽고 좀 쉴 수 있는 의무적으로 읽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조금 이제 쉬고 오니까 네.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감을 잃었다. 그 뭐 가끔씩은 그런 여행 같은 게 더 큰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꼭 이제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책이나 이렇게 문서 형태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책 읽는 것도 약간 재밌어요. 아 맞아요. 그거 은근히 재밌어요. 그 집에서 안 읽혔던 게 뭐 이동 중이나 이럴 때는 좀 읽을 때도 있고 숙소 같은 데에서 읽으면 또 네. 뭔가 특별한 느낌도 나고 그런 간지를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그래서 책 좀 읽으셨어요? 여행 가서? 한 몇 장 읽다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 가면은 즐겨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원래대로라면은 K님 순서인데 네. 제가 책을 준비했어요. 그 뭐 제가 준비한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나왔기 때문에 다들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원래 저도 다른 책을 준비했다가 그래 우리는 말씀 따라가니까 하는 생각으로 순서를 바꿔서 이 책을 가장 먼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책이 아니라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는 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책을 제가 소개할까 하네요. 책 이름이 뭐죠? 네, 이미 뭐 썸네일에 나와 있겠지만 책 이름은 에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토리에서 다루는 최초의 한국 작가 책인 것 같아요. 아, 유광수 작가님이 계셨지. 첫 번째 책이 초대 방송이 예, 한국 작가의 책이었죠. 근데 이제 그 뭐 아무튼 뭐 비기독교 분야에서는 최초의 뭐 한국 작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님의 책이에요. 에이트이고 이지성 작가님은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이죠. 네. 유명한 인문학 작가이고 그리고 자기개발 및 뭐 그런 교양서죠. 작곡 그 지으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작으로는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뭐 리딩으로 니드하라 이런 작품들이 있고 꿈꾸는 다락방의 경우에 특히 다락방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다른 다락방 아니에요? 다른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이 그 다락방이 아닌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뭔가 좀 어느 정도 좀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와닿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아무래도 이거를 끼워 맞추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꿈을 꾸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CBDIP도 꿈을 우리가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꿈으로 입사시 하면서 그게 이제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을 보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믿음으로 해석하면은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CBDIP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지만 그 꿈꾸는 다락방에 나왔던 내용들도 다락방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 다락방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다락방 안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위치를 좀 고수하고 있고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은 되게 많이 차용을 해요. 되게 많이 차용을 하고 이분의 믿음의 색깔이나 뭐 이분이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용을 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꿈꾸는 다락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지도를 얻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땠나요? 그때 그 책을 읽고 그래, 인문학을 읽어야지. 맞아, 맞아. 그러면 되게 잘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읽다가 이제 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책을 아예 안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책,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다시 읽게 됐죠. 읽기 시작한 거죠. 그 리딩으로 니드하라 저도 읽어봤어요. 저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도 인문 그 고전을 많이 읽어보는 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참고했던 것 같아요. 뒤에 리딩으로 니드하라 보면 뒤에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사실 약간 오버스럽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어야 될 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읽는다고? 나는 지금까지 이걸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읽어야 될 책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책을 한꺼번에 다 읽으면은 좀 과부하가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읽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 나이 때 됐으면 조금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몇 년 차 읽어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만 빼고는 리스트 자체는 그래 이런 고전이 있구나 이런 고전이 있고 내가 뭘 읽어보고 뭘 안 읽어봤었지 이런 건 되게 참고가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몇 개 하고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포럼했던 그 역사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 역사도 그때 제가 그 책에서 참고해가지고 읽어볼 수 있었죠. 아 이런 책이 있구나 하고 읽어볼 수 있었죠. 그래서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일정 부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좋은 부분을 잘 차용해서 인생에 활용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거죠. 고전을 많이 읽어서 손해볼 건 없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꿈꾸는 다락방도 읽어봤었고요. 저는 이제 읽어봤었는데 그 안에 무슨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꿈이 현실로 되는 이제 그 공식이 있는데 R은 네, VD 맞아요. 그거 네, 네, 맞아요. 그건데.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현실은 이제 뭐 그거 뭘로 만들어진다. 그런 그건데 그게 꿈꾸는 다락방의 주된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좀 쓸만한 구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그 책을 다룰 게 아니니까 이제 한번 네. 에이트라는 책에 대해서 다뤄볼까 싶은 거예요. 네. 에이트라는 책은 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네. 말씀이 안 나왔으면은 이 책을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에이트라는 책의 부제를 보면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K님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네.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알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체감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인공지능 한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직업. 네, 그런 게 있죠. 이제 앞으로 사라질 직업 이러면서 네. 그런 게 나왔었는데 뭐 항상 뭐 미술 쪽이나 뭐 디자인 이쪽은 뭐 대체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오, 해서 그게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은 대체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때 인상 깊게 봤었던 오. 기억이 있어요. 그런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 대체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엔 좀 시대적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도 대체되는 것 기계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둑 그거는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데이터를 다 입력해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인간을 뛰어넘었다 이거죠.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요즘 시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작곡을 컴퓨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뭐 유명한 작곡가들의 그런 패턴,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이란 것도 어느 정도 패턴과 그런 게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모차르트도 주사위를 던져서 그 곡을 작곡했다 이런 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로 그냥 끼어 맞춰도 곡이 나온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주사위 던져서 만들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그냥 그 틀만 만들어놓고 그렇죠. 틀만 만들어놓고 컴퓨터가 알아서 주사위를 던지게끔 만들면 그러면은 그 수준의 곡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인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약간 발전시키면은 거기서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까지 컴퓨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약간 화음을 변화시켜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요. 그거를.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거를 평가를 해요. 컴퓨터가요? 네. 기존에 있는 많은 곡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너무 튀거나 너무 벗어나 있으면은 이건 틀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는 화성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건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점점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괜찮은 것들의 데이터가 쭉 쌓이면은 나중에 괜찮은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곡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원래 있던 모차르트나 베토벤을 지워요. 지우고 컴퓨터가 알아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완벽한 그냥 컴퓨터 작곡가가 한 명 탄생한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 시대예요.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연구 중이고 그리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미술도 스타일을 먼저 입력해놓고 뭐 인상파다 뭐 추상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몬드리안이다 뭐 칸딘스키다 또는 뭐 고흐다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입력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그러니까 대상을 딱 정해주면은 그 대상을 그 스타일에 맞게 변화시켜주는 건 이미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상이 없어도 컴퓨터가 알아서 대상을 창조해내는 그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 스킬은 뺏길 수 있어도 네. 그 컴퓨터가 가진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한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그게 의미도 가지고 거죠. 있는 거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음악도 이제 그런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컴퓨터가 그것까지는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렇죠. 컴퓨터는 그런 생각이 없죠. 애초에. 없고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했을 때 가장 그 계산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딱 내놨을 때 인간 입장에서 나중에 됐을 때 그러면 누가 훌륭한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고 어떤 게 컴퓨터가 만든 작품인지 구분을 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거기서 그 혼을 느끼고 그 예술 혼과 이 감정과 이걸 느끼고 하는 게 과연 그 인간들한테 가능한 영역인가 하는 거예요. 음악을 딱 두 개 들려줬을 때 어떤 거는 사람이 만든 거고 어떤 거는 컴퓨터가 만든 거야. 근데 두 개를 구분해내는 게 가능할까 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거죠. 컴퓨터가 인간을 흉내는 낼 수 있는 그 영역에 다다른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가진 창의력이 없이 컴퓨터 방식의 창의력으로 그걸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걸 갖다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포럼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이미 대체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이지성 작가는 그래서 제목 하나는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아. 네. 에이트의 뜻은 뭔가요? 팔이요, 팔. 여덟 가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 8이고 왜 8인지 그거는 이제 이 안에 그 여덟 가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을 여덟 가지를 제시를 해요. 여덟 가지를 제시를 해가지고 여덟 가지 실천 과제 해가지고 8이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8이라고 써놓으니까 그 되게 책 표지가 이뻐요. 팔에 갖다가 되게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마냥 이렇게 막 조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은 그 막 조립을 해놔가지고 되게 막 그러니까 무한대의 회로 안에서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뭔가 인공 신경망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해가지고 그리고 뭐 팔은 또 뒤집으면은 이렇게 무한대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가지고 팔이라는 숫자를 좀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구체적으로 왜 하필 8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여덟 가지 실천 과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쓴 책입니다. 그 이 책에서 그 결국에 얘기하는 거는 K님이 예전에 읽었다던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이런 거랑 어느 정도 통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게 직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캐릭터, 퍼스널리티, 나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어느 정도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직업 봤을 때 그러니까 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보셨나요? 그냥 뭐 어떤 것이 컴퓨터로 입력해서 스킬로만 다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은 네. 인간의 이런 감정이나 그런 감정 같은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뭔가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도 제가 뭔가 툴만 다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툴 다뤄지기 전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툴이 그저 그냥 그 생각을 표현해주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예쁘게 꾸미는 거는 컴퓨터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그러니까 있으려면은 먼저 생각이 먼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컴퓨터는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계산하는 기계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산기니까. 근데 컴퓨터가 그런 디자인하는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는 해줄 수 있겠지만, 아, 그렇죠. 네. 그 바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런 거는 이제 걔네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영역은 컴퓨터가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가질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감정 직업군에 속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틀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둑이나 이런 건 어차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게임이니까. 네. 그러니까 게임이고 연산이니까 그 복잡한 연산이지 연산이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좀 그 이상의 영역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는 힘들 거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네. 여기 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 여덟 가지 중에서 하나가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공감했던 부분이 공감이었던 거예요.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끝에 나와요. 에이트의 여덟 가지 중에서 가장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이트 여덟 가지가 뭐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은 다 얘기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제일 끝에 부분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 너, 우리. 그래서 이 공감과 창의성 이 부분은 인간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라고 제시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크게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막 뭔가 찍어낸다라는 느낌을 한다면 그건 컴퓨터가 따라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창의력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나온 다음에 컴퓨터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나오는 과정 자체는 컴퓨터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이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크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K님이 마침 얘기를 했으니까 K님이 생각하는 공감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감정에 처해 있는지 같이 이해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사전적인데 뭐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상황일 때 K님은 어떨 때 공감받는다 뭐 어떻게 공감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한인 네. 친구분이 한인 친구나 한인 학생 같은 걸 만나면 알 수 없는 그런 뭔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 아 그렇죠. 많은 게 뛰어넘어져 있죠.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속으로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들의 그런 상황.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눈앞으로 딱 그려지는 거죠. 정보가 필요 없는 정보 전달의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뭔가 연결되는 일단 언어가 통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말 다 해. 언어가 통하고 그럼 문화도 어느 정도 통하고 그렇죠. 아 그런 거는 사실 그렇죠. 뭔가 설명은 안 되는데 그게 뿌리가 같다. 거기서 오는 동질감이 알 수 없는 반가움. 그렇죠. 그런 게 형성이 되죠. 이해가 확대네요. 그 뭐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더 외로운 상황이 많이 처해지고 좀 더 공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접근을 해줘도 되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우리 방송도 사실은 공감하고 싶어서 좀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들은 많은데 메신저도 많고 그 정리해서 주는 분들도 많고 작품화해서 주는 분들도 많고 많이 계신데 그냥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뭐 K님은 좀 그런 목적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그래도 이런 솔직히 말하면은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네.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누군가가 뭔가를 공감해줬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렘넌트가 뭔가 공감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없었더라면 지금은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네.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방향을 잘 가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KPD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걸 완수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로서 계속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아쉬웠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1일 3작이라고 해도 1일 3작의 포인트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사님이 말씀하신 게 메시지에서 나온 게 1일 3작이라는 게 하루에 작품을 3개 만들어서 뿌려라 이게 아니라 하루에 최소한 3명한테 연락할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3명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의 외로운 자리에 있는 랩런트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뜬금없이 야 잘 지내 이건 좀 그러니까 정말 메시지로 나온 작품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작품은 도구인 거고 툴인 거고 포인트는 그 제자를 품을 수 있는 공감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진짜로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면은 아, 이 메시지를 붙잡고 외롭게 있는 랩런트는 어떤 심경일까 이런 거를 좀 파악해보고 그걸 통해서 좀 접근해보는 그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작품이 그 이후로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1, 2, 3작 메시지 이후로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약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캘리그래피로 한다든지 메시지를 뭐 뭔가 어떤 형태로 뭐 가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메시지 그냥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이제 그것도 작품이니까 매일 지속이 되는 작품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내주고 막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걸 받고 나서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작품이 툭 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작품이 또 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입을 닫게끔 돼요. 왜냐면 이게 한 10개씩 오니까 하루에 한 10개씩 오니까 그냥 이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지 대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썸탐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나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냥 방향을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뭔가 좀 얘기가 되는 듯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대답 이분들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 좀 생각해볼 법하지 않나? 라는 것까지만 돼도 조금 더 나아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공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썸탐의 변화에 사실은 큰 영향을 끼친 분이 K님이죠. 아, 저도 모르게. 네, K님과 교회에서 포럼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때 K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너무 그, 뭐라고? 너무 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아, 너무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계속 듣기엔 조금 그 어려움이 있다. 뭔가 딱딱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벽이라는 거죠. 그거를 허무는 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실례할 수 있는데 그냥 메시지 링크를 해가지고 딱 떠가지고 보내는 거는 프로그램 돌려도 되거든요. 그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냥 딱딱 보내도록 예약해놓으면 돼요. 사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넘어서 이걸 받는 사람의 그 실제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하기는 힘들 수 있죠. 근데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 이 사람 지금 어떨까? 그 생각이 났을 때 한번 안부를 물어봐줄 수 있는 그 작품은 인간만이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거. 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공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K님은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나요? 공감 버튼 꾹. 공감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 이제 오늘 제가 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그 이 이지정 작가라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뭐 이분의 말에 뭐 동감하거나 그거를 100% 하진 않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조금 새겨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이 왜 메시지에 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분의 책은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거지 이분의 책이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아, 네. 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는 왜 메시지에서 이 책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대상은 무엇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이 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에서 이 책은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시대상 그거 하나는 맞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네. 라는 거는 그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상은 그러니까 변호사랑 판사도 나중에는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판례가 쌓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변호사랑 판사도 결국에는 판결을 내릴 때는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그 두드리잖아요. 땅땅땅.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그런 걸 배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호사랑 판사를 축소시키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기장에서 심판인데 그 심판도 그 VAR 그러니까 뭐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골라인 넘어간 것도 컴퓨터가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되게 막 복잡한 애매한 부분들 그냥 컴퓨터 쓰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시대가 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되게 확장시켜서 복잡한 인간사를 하더라도 판례가 쌓이면은 컴퓨터가 거의 다 판단 내려놓고 판사가 나중에 쌓이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걸. 되게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 판례 중에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많죠. 잘못된 것도 있는데 그게 빅데이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개의 판례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두 가지 잘못된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그냥 오차야라고 넘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걸러내고 계속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런 게 이제는 되게 많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되게 많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약간의 오차는 큰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인간적인 부분이니까. 약간 얘가 실수도 해. 그럼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참,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어디다가 항소할 수도 없는. 어디다 따질 수 없는. 컴퓨터에 항소를. 컴퓨터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컴퓨터에 항소하면은 컴퓨터가 그걸 또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좀 되게 좀 어떤 시대가 될지 감이 안 오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상한, 뭔가 이상한, 뭔가 빠진 것 같은. 뭔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미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화가 되게 극명하게 갈릴 거라는 거죠. 네.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깔리는 시대. 레버리지 당하는. 그렇죠. 인공지능에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극명하게 갈릴 거라는 거죠. 랭크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평등한 것 같지만, 평등하게 이 혜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99.99%가 여기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일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들, 그 계층에 들어갈 거고, 극소수 중에 극소수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 여기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아닌 것이 아주, 그러니까 그냥 완전 그냥 슬림한 뿔 모양으로, 네, 완전 그냥 그, 막 그냥 바늘 모양의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기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우리는 얼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서 이 계급 구조에 탈피된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아, 이 제일 높은 계급 구조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탈피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읽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 위에 올라가는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었다고 그 위에 못 올라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건 확실한 거예요. 이 책을 읽어서 그거 위에 올라갈 수 있으면은 다 위에 올라갔지.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책, 레버리지 읽은 사람이 다 그런 걸 꿈꾸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읽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책을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작가를 욕해야지. 왜냐면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약간 방향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 작가도 그걸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제시하는 거지, 작가 본인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작가 본인도 저 위에 있는 사람인지, 중간에 있는 사람인지,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네. 왜냐면 99.997%는 아래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 거란 거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여기 있는 내용쯤이야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니까. 그게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99.997% 내에서도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아예 이 계급 구조에 상관없는 사람으로 탈피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나았을 거라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들은 이 인공지능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 뭐 배달 앱 얘기했지만, 배달 뭐 얘기했지만, 터키 사람들도 배달 좋아하더라 얘기했지만, 지금 배달 뭘로 해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죠. 그렇죠. 모바일로 하고, 나중에 되면, 아마 나중에 되면 아니라 이미 그럴걸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우리가 찾아서, 나는 지금 치킨을 먹고 싶어, 그래서 이 치킨을 찾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가장 좋은 치킨집 해가지고 평점이 높은 거, 그리고 가장 서비스가 좋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맛 찾아가지고 탁탁탁 쳐가지고 좋았어, 이 치킨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게 와요. 나중에 되면은 그 시간대 되면은 앱이 알아서 치킨 먹고 싶지 않아? 근처에 아주 좋은 치킨이 있는데 라고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배달 앱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유튜브도 똑같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썸탐을 찾아서 들어요. 아마 썸탐을 듣는 냄청자분들이라면은 지금쯤이면은 그냥 썸탐이 여러분 앞에 와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올렸으니까. 올리고 여러분들이 썸탐을 그 들어왔던 배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너스로 메시지도 옆에 있을 거예요. 뉴목사님 메시지도 옆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연관 검색으로 같이 뜨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같이 보니까. 그래서 그 옆에 또 플러스는 무슨 뭐 힐링 컨텐츠 이런 것들이 딸려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면은 이미 99.997% 안에 우리는 있다는 거죠. 그거 없이 살 수 있냐고요? 없죠. 없죠. 그러면은 이미 우리들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고 거기서 제시해 주는 게 이게 내 취향이야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거기에 추천에 뭔가 다른 거 하나를 딱 끼워 넣으면 어떨까? 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드립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저도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네. 뭐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그럼 댓글도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거기서 한 본 적 있는데 그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약간 그거. 동전을 헌 동전을 네. 정말 막 거울처럼 딴 분이 계시거든요. 오. 왜요? 진짜 헌 동전인데 그분이 막 좀 전문적인 뭔가를 재료를 사용하셔서 막 닦아요. 네. 그 단계도 막 있거든요. 오. 그러면 그게 진짜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동전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댓글에 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색해서 온 사람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 약간 댓글 단 사람 중에서. 거죠. 그러니까 댓글 단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추천 동영상에 떠가지고 그냥 클릭을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가 동전 닦는 법 이런 걸 검색해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 깨끗하게 닦는 법 이걸 검색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걸 이끌어가지고 이거 뭐야 라고 클릭해봤더니만 그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조회수 막 몇백만을 찍고 막 해외에서 와서 보고 그런 트렌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되게 그런 현상이 많은지 그 뭐 요즘에 뭐 세계 1타 강사 그거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창 떴다가 요즘에 좀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좀 사장된 최근에 이제 강사 한 명이 있어요. 한국 강사예요? 네, 한국 강사예요. 인터넷 강사. 그러니까 인간 강사. 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강사님인데 이제 수학 강사님인데 그냥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이분이 그냥 평범하게 그 무슨 뭐 그래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영상 한 시간짜리 영상이 전 세계 유튜브 사용자들 추천 동영상이 뜬 거예요. 떴는데 이분이 좀 예뻐요. 뭐 이렇게 체형 닮았어. 여자분이신가요? 네, 여자분이신데 체형 닮았고 뭐 체형하고 수지를 섞은 것 같다. 뭐 이런데 제가 봐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뻐요. 예쁘고 이렇게 좀 제스처도 좀 귀엽고 하는데 그 밑에 댓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이게 한국어 강의예요. 한국어 강의고 수능 보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 이 강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수험생들 외에는. 근데 전 세계 사람들 옆 그 동영상 옆에 이게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는 누구지 하고 찍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뭐지가 아니라 이 여자는 누구지 하고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찍어봤더니만 우리나라 수험생 수가 뭐 50만 명인가 이렇다는데 조회수가 200만 회야. 아. 그래서 뭐야 이거 라고 하는데 막 외국어 댓글이 막 달린다는 거죠. 막 뭐 내 뭐 외국어 댓글이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단연코 세계의 언어라든지 뭐 외국어 댓글로 뭐 다시 한번 말해두겠지만 유튜브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우리 모두를 이곳에 모았어 라든지 막 그런 게 막 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K-POP의 시대가 아니야. K-매스의 시대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의 타 강사가 아니라 세계의 타 강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순식간에. 집 가서 봐야겠다.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물론 최근 며칠 전에 좀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이분이 좀 사장이 됐는데 그 보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분한테. 저런. 세계적으로 완전 강남 스타일급으로 뭐 그냥 수학 강사가 한국어로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전 세계인이 이걸 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취향이나 이런 것도 유튜브한테 그냥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제 저도 체험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냥 한 시간 동안 전혀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영상을 한 시간 동안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봤던 적이 있어요. 뭐였길래? 혹시 그거 알아요? 그 되게 웃긴데 그거 월드 체이즈 태그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뭐냐면요. 월드 체이즈 태그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계 술래잡기 챔피언십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술래잡기가 이렇게까지 박진감 넘칠 수가 있나? 막 파쿠르처럼 막 이렇게 막 장애물 같은 거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20초 동안 이거 갖다가 잡히지 말고 막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약간 쫓기는 꿈같이.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날라다녀요 거의 막 무슨 다람쥐 마냥 막 위로 구르고 막 그걸 막 중계도 해줘요 막 over the mountain 막 이러면서 막 중계도 해주고 막 dead 막 what an incredible 막 이러면서 막 중계도 해줘요 막 그러니까 막 진짜 있어 보이는 거 막 주변에서 하고 막 야단 났어 막 그래서 하는데 그걸 딱 그게 떠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거기 밑에도 어김없이 자. 우리 솔직해지자. 아무도 이걸 설치해서 들어오지 않았어. 라는 게 다 달려있다는 거죠. 그 유튜브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20세가 넘는 어른들이 술래잡기 하는 거 한번 볼래? 그래서 나는 오케이 하고 그냥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조회수 막 200만 회. 이렇게 그냥 찍혀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봤어요. 그걸 한번 봤는데 그 연관 검색어로 연관 동영상으로 이번엔 피구. 피구도 그냥 피구왕 통쾌가 아니야. 어른들이 어찌나 재밌게 하는지 와 완전 손에 땀을 쥐는 거예요. 그게 또 조회수가 몇백만 인 거예요. 전문 선수들이세요? 전문 선수예요. 전문 선수고 와. 무슨 이렇게 트램펄린으로 팡팡 뛰면서 막 공을 던지는데 와 그 공 던지는 게 무슨 막 총알 날라오는 것 마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것도 눈을 떼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분 되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그 밑에도 어김없이 자 술래잡기에서 추천 따가지고 온 사람 손들어 이런 식으로 딱 동영상이 달려있는데 그 댓글이 쭉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술래잡기에서 태그 떠서 봤고 나는 솔직히 어제까지 이 두 개의 종목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어. 거기에 너무 동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내가 보고 있거든 이걸.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는 순식간에 추천 동영상이 그 관련 온갖 게임들 온갖 그 술래잡기와 피구로 도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걸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강요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하나 되게 잘못된 거 하나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내 건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의 꿈은 술래잡기였어. 라든지 막 그래 나의 꿈은 동전을 빡빡 깎는 거야. 라든지 그냥 어느 순간 들어온 그게 각인돼 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어른인 우리들도 그게 꿈에 나올 정도로 그게 막 그냥 순간 생각이 나는데 그 어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되게 강하게 남는다는 거죠. 그거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전 세계에 그렇게 뜨는 알고리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 컴퓨터들이 나의 그런 이전 기록들을 이제 다 이렇게 쭉 해본 다음에 그래서 결과로 나온 것이 그런 술래잡기나 피구로 나온다는 건가요? 저는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 이전 기록을 쭉 검색해가지고 제공한다 그러면은 술래잡기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살면서 술래잡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그러니까 뭐 파쿠르나 그 관련 그런 것에 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거에 거기 그게 떴다는 거죠. 한날 한시에. 그러니까 어느 그냥 그 이틀 사이에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그걸 접근해서 왔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의 그거에 유튜브 화면에 한꺼번에 그 수학 강사의 뭐 강의라든지 뭐 그 동전 빡빡 닦는 거라든지 술래잡기라든지 그게 한꺼번에 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데이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취향이 술래잡기일 리가 없잖아.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취향이 강남 스타일일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제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한 번에 띄우거나 뭔가 유튜브가 뭔가를 시도를 하거나 그걸 외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띄웠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그거를 테스트해보거나 여러 가지 베타 테스트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는. 아, 그러면은 약간 유튜브의 간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게 왜 그 동영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왜냐면 사내 비밀이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해줄 이유도 없죠. 하지만 그거는 제 개인 취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 간택을 받은 동영상이 뭐 사실 뭐 술래잡기 이런 건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재밌게 받고 끝났으니까. 근데 진짜 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걸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메시지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보게끔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접근을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떴는데 하고 그냥 클릭 미스를 하더라도 보게끔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동영상이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도라는 게 명확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뭐 이 책이 주장하는 것 마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진 것 마냥 정말 극단적인 바늘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 AI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사실은 되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는 거죠.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움직이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만들거든요. 네. 딥러닝, 뭐 데이터 러닝, 뭐 데이터 가지고 빅데이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인사이트에 의해서 그 데이터 과학자들의 그 처리와 그거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 데이터 과학자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니죠. 그 회사의 방향과 그리고 그 정해진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일을 처리할 뿐이죠. 절대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럼 그 상부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걸 처리하느냐? 아니죠. 뭔가 자본이 나오는 방향으로 뭔가 원하는 흐름으로 그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럼 그 자본은 누가 지고 있느냐? 그럼 그 그때 계속 올라가면은 거긴 누가 있냐는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 피라미드 이 세상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 책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공해주지 않아요. 네. 이 꼭대기에 누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위 엘리트들이에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네.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뭐 상위 1%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뒤를 보고 움직인다. 지배 계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인다. 지배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알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 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알죠. 그리고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3단체들은 그 위에서 이걸 잡고 흔든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메시지에서 이 책이 언급된 거 아닐까 라는 거죠. 물론 되게 그렇네요. 네. 그렇다는 거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네. 너무 또 저만 막 열 열내서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뭐라 어디 얘기하다가 끝났지? 그 이제 이 위에 누군가 있다. 네. 3단체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약간은 오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봤을 때 아니 뭐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한 건 있어요. 이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서술 방식이 저는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너무 다 끌어다 쓴 그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의식 하나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상의 흐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99.997%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아 분명히 이건 누군가의 그 의도로 움직이는 건 확실하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시하는 거는 항상 메시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데이터 자체를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석해 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그 항상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냥 데이터 꾸러미만 던져주는 거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방향이 있고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난 뭘 얘기하고자 해 라는 게 있어야지만 보거든요. 사람들이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그 위에서 컨트롤한 사람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쥐고 이 알고리즘을 움직인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 메시지라는 부분은 대체될 수 없다는 거죠. 케이님이 맨 처음에 얘기한 디자인이 대체될 수 없는 이유하고 똑같지 않나요? 네. 진짜 누가 한 명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이제 투하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파급력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각인된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로 다가온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첫 번째 에이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실천할 수 있는가? 를 떠나서 그냥 얘기할게요. 이 책에서 얘기하니까 첫 번째 에이트는 디지털을 차단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인가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의 방 거기 스티브 잡스의 방에는 애플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의 방은 그냥 되게 미니멀리즘하게 책상 하나 딱 있더래 이거죠. 디지털이 없더라 이거죠. 그 안에는 그분도 약간 막 프로그래밍 하고 뭐 이런 분 아니세요? 아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분이 직접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방향만 제시하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키노트를 짜는 거 그거에만 올인하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 대신 레버리지가 돼서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해줄 애플의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다 일일이 그걸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분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애플이라는 것을 움직였죠. 움직이고 정말 시대를 변화시켰죠. 네. 그러니까 이분 본인은 그거를 필요로 한 그러니까 그분이 일일이 이걸 잡으면서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을 단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분 그러니까 디지털을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디지털과 차단돼 있던 거는 사실인 거예요. 디지털과 차단된 본인만의 서밋타임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거죠. 이분한테. 네. 그러면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실천 가능할까요 우리가? 근데 저희가 뭐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지금 차단해버리면은 저희는 그냥 메시지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차단해버리면은 메시지를 못 봐. 메시지 있으면 뭐야 아무도 말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고 하면 스티브 잡스도 그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줄 몰랐으면 뭐 레버리지 하고 말고 그런 것도 없죠.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실천해라고 하긴 되게 좀 막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없는 약간의 시간은 좀 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번이 하고자 하는 말이 디지털을 아예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조금 멀어지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분은 좀 메시지성이 되게 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지성 작가라는 분도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일단 선언을 네, 선언을 하고 그게 좀 되게 강하게 오긴 해요. 그러니까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아니면은 약간 사람들 약간 짱구 기질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일단 하지 말라고 해야 그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이라도 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은 이 정도로 휴대폰을 보지 않았지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겠죠. 약간 좀 장국이지. 약간 맨날 늦는 애 하고 막 한 시간 미리 약속을 잡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움직이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네요. 사실 뭐 이 책을 쓴 이분 자체도 유튜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야 이 사람. 그러니까 디지털을 사용 툴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디지털 차단하라 그러면은 본인 유튜브도 구독하지 말아야지. 근데 근데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차단된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정도는 좀 동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여기서 약간 벗어나서 약간 벗어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는 건 나만의 시간이겠지만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진짜로 서미타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진짜로 좀 잠깐 나를 이 세상 속에서 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위로를 얻고 정말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단계, 인공지능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단계를 내가 정말로 좀 체험해보고 싶은 그 시간은 나한테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 시간대 정말 쉬는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핸드폰도 없고 정말 뭐 이렇게 잠깐 정말 쉬어가는 시간 있으면은 되게 좀 쉬어가는 시간인 것 같은 그건 드니까. 그리고 그때 되게 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도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시간 조금씩 늘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4시 디지털 차단해라 이거는 불가능한데 근데 뭐 하루에 5분? 그러니까 1시간? 합쳐서 1시간? 요즘은 막 5분도 떨어져 있으면 막 불안한 사람도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용 시간 이렇게 통계내 주잖아요 요즘에. 네. 무서울 정도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서미타임도 심지어 이제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놓고 서미타임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뭐 적용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서밋 타임을 내 인생에 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져볼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되게 집중해서 필요한 힘을 나한테 주시겠다라는 확신인 거죠.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좀 자기만의 시간을 잘 가지더라고요 되게. 그런 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걸 막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약간 떨어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그리고 이제 에이트 두 번째가 그러니까 에이트를 다 말할 건 아니에요. 다 말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몇 가지 그냥 제가 동감한 부분들.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유치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좀 많이 동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트에 다 동감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동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학교를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한다.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만든 학교에 그냥 애들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학교에 다녀서는 지배당하는 안에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다른 교육을 시킨다.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포인트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붙잡은 포인트는 후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심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들도 있지만 사실 이걸 제일 크게 영향받고 있는 거는 후대라는 거죠. 진짜 각인. 각인. 그러니까 지금 K님이 그 동전 빡빡 닦는 영상을 봤을 때랑 그 같은 시점에 K님보다 한 10살, 20살 어린 어떤 친구가 이 동전 빡빡 닦는 거를 보고 있을 때랑 와닿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광고도 봐요. 그 거기에 뜨는 광고도 봐요. 그러면은 그 광고 플러스 이거가 합쳐졌을 때 여기 각인되는 거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라든지 뭐 어릴 때 봤던 광고라든지 이거 아직까지 기억하거든요. 남아요 계속. 어릴 때 봤던 디즈니 영화의 뭐 주제곡 이런 거 엄청 기억이 남아요. 엄청 기억이 남아서 뭐 어릴 때 막 저 언더더씨 이런 거 뜻도 모르고 막 안다다씨 이러면서 막 따라 불렀대요. 네. 막 따라 부르고 그랬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짜 별거 아닌 뜻이거든요. 그거. 근데 막 그냥 곡이 재밌고 막 눈이 현란하니까 막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재밌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네. 요즘에는 애들 막 겨울왕국 보는 거. 아. 막 그런 게 그런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아이들의 그게 남아가지고 막 그냥 우리 조카도 막 엘사옷 사서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막 그걸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에게 가장 멋있는 거 그걸로 비춰지고 그걸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른 되면은 뭐 더 이상 엘사옷이 이쁘게 느껴지진 않겠지만은 그때 입었던 거 이거는 그냥 추억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각인으로. 그러면 그때 들었던 음악이라든지 그때 들었던 뭐 어떤 것들, 그때 봤던 무언가 그거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그 메시지가 심겨져 있다면은 저는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어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계속.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복음하고 충돌될 때 혼란을 겪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의 가치를 찾으라고 계속 그렇게 주입을 했거든요. 진짜 멋있는 나. 뭔가 구애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완전 자유한 나.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너 내면을 들여다봐서 너를 찾아라고 내가 들었던 수많은 음악들에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계속 주입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너 자신을 찾아. 라고 알게 모르게 계속 주입을 받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천 개가 넘는 그런 그 음악들이나 영상 매체에서 저는 그렇게 영향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예요. 하나님 안에 구속된 나예요.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뭔가 속박되는 건가 또 다른 거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순종하는 건데 저 사람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냥 알게 모르게 저한테 그냥 그게 쑥 올라와요. 되게 싸가지가 없는 생각인데 근데 그냥 쑥 올라와요. 쑥 올라오고 어느 순간에 그게 되게 설득력을 얻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그냥 딱 논리를 쌓아가요. 그래 저것도 그냥 사람 말인 건데 그리고 저 말이 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몇 가지는 틀리거든. 몇 가지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은 근거를 말씀하거든요. 뭐 왜 이지성 작가 책이 좋다고 해? 난 이 사람 싫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걸 갖다가 따지고 들어요. 따지고 들면서 아, 저 메시지 뭐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책이 틀렸다고 해서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잖아. 근데 막 뭔가 말이 안 되는 근거를 짜맞춰가지고 내 안에서 그렇게 설득력을 탁탁탁탁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메시지는 듣지 않겠어가 돼요. 어느 순간. 여기까지 가면 위험한 거죠.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다행히도. 안 갔는데 야 이러다 가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저한테. 와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대들한테는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게 얼마나 자유한 일인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보다 더 참된 자유가 거기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드는 거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K님은 그런 그 자신한테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게 없었나요? 어릴 때. 어릴 때. K님은 어떻게 자랐어요?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성격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거나 할 때도 이제 뭔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하는 게 당연했다 보니까 엄마가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너는 항상 수학여행이나 뭐 수련회 갈 때 한 번도 내가 너를 챙겨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 혼자 스스로 네. 그러니까 많이 바쁘셔서 못 도와준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었지만 항상 제가 혼자 스스로 그걸 다 하고 그렇게 멋있다. 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엄마는 항상 기억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뭐 짐 싸는 거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없다. 저랑 완전 반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하고 있을 때 뭐 누가 말을 걸어줘야 제가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는 그런 성격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네, 뭐 그런 것들 혼자서 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혼자서 주섬주섬 이것저것 다 하고 있네.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디를 던져놔도 네. 저는 이제 어디서도 혼자서 이제 뭔가를 적응하고 혼자서 해결해 갈 능력은 그러니까 어디 뭐 무인도를 던져놔도 있다는 거죠. 그거 되게 멋있는 능력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인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무인도까지는 모르겠어도 그래도 뭐 해외 현장에 나와도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뭐 이것저것 도움 필요 없어 그래도 아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다 했어요. 그렇게 K님은 그거는 그렇구나. 그런 건 또 멋있네요. 저는 짜잘한 건 제가 혼자 못할 버릇한 게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게 되게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짐 싸는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지리 못 싸가지고 그래서 물론 여기 와서는 다 혼자 하죠. 네. 다 혼자 하는데 잘 싼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싸는 거지 그냥. 그냥 그 싸는 것도 이제 혼자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그 부모님이 아직까지 안 믿거든요. 제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 항상 해준 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뭐 K님은 믿죠. 제가 요리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제가 짐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짜잘한 삶의 짜잘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를 갖다가 집에서는 제가 해본 버릇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사랑을 받았나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혼자 해버릇 할 때 또 이제 집에서 멀어 그러니까 집에서 먼 곳에서 제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주지 못한 상태로 이제 제가 어른이 된 상태를 맞이했죠. 그러면서는 케이니가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되게 좀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좀 어리광도 많이 부리고 알게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케이니만 많이 좀 네. 혼자 있으면 오히려 매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히 막 만화에 미쳐있던 사람도 아니고 아니, 저도 미치진 않았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관심이 없다 해야 되나? 어릴 때 여자애들 전부 다 달빛 천사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흥미가 없었어요 그거에. 아 그렇구나. 지금도 막 그 다시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펀딩을 하고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그런 구매력이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맞아 맞아. 그걸 다시 한다 리와인드 한다 하면은 완전 이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거죠. 그 노래와 그 성우분의 목소리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크게 와닿고 하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군 이러면서. 그냥 재미로 보고 치우고 뭐 좋아했던 거는 그냥 뭐 뭐지? 디지몬? 어쩌면 K님이 이 바늘 꼭대기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영향받지 않은 사람? 뭔가 생각해보면은 좀 저는 약간 감정적인 것보다 네. 항상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K님이 지금 있는 그 분야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인데 감정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바꿔야겠네.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만약에 진짜 막 순수 미술이다. 그러면 감성적인 게 좀 중요하긴 할 텐데. 그래도 제가 있는 분야는 조금 반반이지 않나. 통합적 사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K님이 이제 저희 썸네일 계속 그려주시잖아요. 네. 근데 되게 좀 받을 때마다 되게 좋긴 해요. 이렇게. 눈에 확 띄어서 이렇게 막 눈에 그냥 확 들어와서 어우 시원하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되게 좀 잘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고 약간 well organized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진짜 그런 가운데 정렬 이런 병이 있거든요. 정렬 조금만 달라도 눈에, 제가 그래요. 눈에 바로 보이고 가운데 안 맞을 때 제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삐뚤은 거 못 보고 무조건 이렇게 맞춰야 되고 맞아 맞아 대칭병 근데 봤을 때 딱 봤을 때 선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그건 되게 좋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무래도 저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다 마음이 편한데 근데 좀 이제 이 그러니까 K님과 그 미술감독님 쏨님 두 분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근데 두 분에게 다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쏨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가끔 보면 가운데가 안 맞을 때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되게 감성적이고 그냥 정서적인 부분들 와 봤을 때 그냥 와 이쁘다 그냥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확 받으면서 그냥 제가 전에는 생각 못했던 부분들 그냥 보고 있으면 썸탐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 그런 게 그냥 되게 터치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볼 때마다 그냥 치유되는 느낌 그냥 뭔가 그냥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뭔가 좀 그런데 내가 감히 생각 못한 어떤 부분이야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은 그거고 이제 케이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제가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니즈를 채운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만족 거기에 대한 만족 그게 딱 있다는 거죠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이쪽에서 꿈을 갖고 계속 온 사람이라서 저도 처음에는 저도 제가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 뭔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그때까지 이렇게 왔다가 최근에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좋다. 케이님만의 유일성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 분야에서는 감성적인 게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던 거죠. 물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힘든 거지. 진짜로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이게 되면은 진짜 우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좀 감정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니즈 그리고 진짜로 좀 메마른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촉촉한 뭔가가 영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뭔가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거기에 메말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과학자들은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서밋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걸 봤을 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힘을 얻어서 기본적인 부분까지 도전해서 채울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언젠가 빛이 난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에이트에서 얘기하는 그 이 바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서밋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쩌다가 얘기가 이까지 왔죠? 후대들 얘기하다가 후대들한테 그런 걸 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더는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좀 이걸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K님이 그 매체에서 벗어나 있던 K님이 어쩌면 이 꼭대기에서 아니 내가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니 프로그램을 밑에서 열심히 코딩하고 있고 위에서 바라보 아니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공짜로 근데 뭐 최소한 벗어날 수 있는 필요하다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 정도 꿈은 괜찮겠죠. 꿈이니까. 아 꿈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게 필요해 보여. 그리고 뭐 꼭 이 위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더라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결핍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섬긴다. 나 입장에서 그러니까 99.997%의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영적인 단계에서 이분들을 바라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아 오늘 말이 두서가 없네. 두서가 없는 이유가 사실은 오늘 그 제가 사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로 인해서. K님은 오늘 온다고 생각을 했고 아 저는 오늘 K님이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이닥친 K님의 모습에 깜짝 놀란 하마터면 문 안 열어주고 있죠 제가 그러나 갑자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두서는 조금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필요한 내용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원래 도토리가 그런 매력이 있죠 갑자기 하는 두서 없는 매력 갑자기 그날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 혼란 무질서 중의 질서 그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무질서 중의 질서 절대 인공지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약간 터키 같은 느낌으로 터키 같은 느낌 그거를 좀 가지고 있죠 아니, 터키보단 낫지 그래도 아니, 터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터키의 혼란스러운 부분보단 낫죠 터키의 뭐 질서 안 지키고 이 부분보다 낫죠. 터키에 훌륭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명을 예. 하시는? 아니 그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칫 오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터키에도 되게 그 나중에 시대 살리 분들이 일어날 거고 거기 살려야 될 나라니까 그리고 되게 뭐 터키 분들이 또 저한테 잘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 나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부분 그런 부분보다는 뭐 저희가 앞서갈 수 있죠. 앞서고 리드할 수 있죠. 그런 자부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게 그러니까 에이트 한번 그러니까 짚긴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한번 그냥 쭉 얘기는 해볼게요. 네. 쭉 얘기는 해보고 꽂히는 부분 있으면은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진짜 두서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제일 공감했던 부분은 공감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부분. 영적인 공감 특히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부분 그거 영적인 공감 그거였고 그리고 그 서밋 타임을 누릴 때 디지털에서 약간 차단될 필요는 있다는 거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후대들한테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 없이 복음으로 발견되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후대들한테 필요하다 그 연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훈련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저는 되게 동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가 제일 동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에이트 중에서 그 세 가지를 꺼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게 된 다큐멘터리에서 생후 2년 이내가 모든 게 결정되는 시기다. 그거를 봤거든요. 그거 받고 제가 최근에 이제 번역 일을 하면서 보게 된 다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생후 2년을 잡는 싸움이지 우리 싸움은 그러니까 그 뒤에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는 요식행이고 사실은 생후 2년 이내에 이 아이들한테 미디어를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한테 스마트폰이 나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어떤 좋은 면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룰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버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미디어화 될 수 없다. 이거를 인식시키고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다음에 태형화를 위한 앱을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터치하는 건 금방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지식 수준이 이미 옛날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면은 우리가 이 후대를 위해서 어떤 거를 접근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라는 면에서 이걸 찍었어요. 그 외의 에이트들 궁금하신가요? 네. 에이트 3번은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그러니까 알고만 있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노인을 버려라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노잉. 그러니까 노잉.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버리고, 그러니까 알고만 있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을 실제로 이루는 다빈치식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실현하는 쪽으로 계속 실천을 하면서 그거를 해라. 네. 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트 네 번째가 생각의 전환, 디자인 띵킹 하라. 그러니까 뭐, 디자인 띵킹이 뭐예요 근데? 디자인 띵킹 그 내용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보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거는 디자인 띵킹이 아니었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창조적인 건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읽으면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띵킹을 해요? 이미 좋은 거는 이제 인간한 거는 다 나온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뭔가를 새로 발명을 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를 봐라,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서 아주 좋은 예죠. 정말 그 앱을 좋아하시네요. 네. 아무튼 그런 배달시키는 것들의 플랫폼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뭐 카카오톡이나 이제 문자나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계속 요금을 내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뭐라고 하죠? 무슨 뭐가 등잔 밑이 어둡다? 네네네. 아무튼 그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딱 발견하는? 랩넌트 보이스처럼. 죄송합니다. 네, 뭔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와닿는 게 있네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좀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그걸 재창조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필요가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게 될 줄 몰라가지고 발견하지 못하는 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게 디자인인가요? 근데 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생각 중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K님이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죠, 이 부분은. 디자인하는 사람이 네. 뭔가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예쁘게만 만드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로 제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구나. 데이터를 다루고 IT를 하는 사람들하고도 되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수업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특강을 누가 해주셔가지고 네.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랑 연결을 해가지고 와우. 왜냐하면 이제 디자인이 소비자랑 연결되어 있는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데이터라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도 데이터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오 재밌다. 네. 그게 아, 이 얘기가 왜 지금 나왔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고. 네. 뭐 광고든 디자인이든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이 니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네. 오.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그런 뭐 실패의 확률을 더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게 필요하고 어디서는 이게 안 필요한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네. 그렇죠. 나중에 K님하고 협업해야겠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고민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뜬금없는 디자인이 튀어나올 일은 줄어들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도 안 쓰는 그런 게 튀어나올 확률은 확실히 줄고 딱 필요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다음 주에 즐거울 책이 그것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 이렇게 다음 주 이거까지. 네, 그렇습니다. 오, 재밌다. 다음 주 예고는 이제 그 곧 하도록 하고요. 네. 그 이거 아, 이 부분을 얘기했을 걸 그랬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러니까 공감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인사이트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도 포인트는 인사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데이터 더미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뭔가를 발견하는 거. 데이터는 그냥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기술은 되게 부차적인 거고,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한 가지는 이 안에서 이걸 모아놨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사이트가 딱 있어가지고 다른 게 보였더니만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어떤 특별한 메시지랑 방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필요한 걸 제시를 한다는 거죠, 싹싹싹싹.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면은 되게 위험한 걸 제공한다는 거죠. 네. 디자이너도 그게 똑같다는 그게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데이터 사이언스에 디자인 얘기가 항상 들어가는지 저 되게 궁금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통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네. 저도 인식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한번 K님이 디자인 띵킹이 어떤 건지 한번 다음 주 책을 제가 감히 아유, 제시해볼 수 있죠. 네. 이야기는 해볼 수 있잖아요. 본인의 철학을. 왜냐면 8-5번이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없이는 이 메시지가 없이는 그 이걸 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남들의 인사이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약간 인문학을 읽어라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이분의 그 글쓰기 방식대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그래서 내 책인 그 생각하는 인문학이나 리딩으로 리뷰하라를 읽으면 좋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솔직히 뭐 자기 책 많이 팔리면 좋으니까 뭐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이분 입장인 거고. 우리가 그냥 해석할 때는 네. 뭐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필요한 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막 너무 그냥 색안경 쓰지 말고 아 나 이분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철학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철학은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틀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틀렸으니까 이 내용이 틀렸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싫어도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몇몇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철학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 철학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랑 내가 그 철학을 해가지고 그걸 움직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라는 마인드 자체가. 네. 장교랑 병사의 차이 같아요. 장교는 좀 덜 힘든 게 본인이 명령을 내리니까 물론 중간에 낀 입장에서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 장교라서 그 위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게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밑에다가 명령을 못 해요. 네. 그냥 중간에 끼어서 고생해요. 밑에다 명령할 때 힘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냥 위에서 시켜서 하는데 야 그냥 해 이렇게 돼요. 그럼 밑에서는 그냥 미치죠. 그냥 삽질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만약 그대로 안 됐으면은 다 욕 먹죠. 위부터 아래까지. 근데 만약에 어? 이게 필요해 라고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더 신나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 위에서 얘기하는 저게 맞는 얘기야. 필요해. 그러면은 되게 자발적으로 자기 메시지를 거기다 더 보태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얘네들을 굴려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니징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교회에서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해요. 이게 내 생각에도 맞아. 뭐 예를 들어서 RUTC, 성전, 237 센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한테 맞아. 이게 아 그게 진짜 필요해. 그 진짜 237이 필요하고 후대를 위해서 RUTC가 꼭 필요해. 그렇게 인식이 되면은 그 다음 방향을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내 수준에서 성취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뭔가를 기획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의 방향을 뭔가 기획하게끔 돼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헌금을 할 수 있을까? 라든지 그 뭐 경제 계획을 짜본다든지 뭐 그 후대를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본다든지 뭐라도 하게끔 돼요. 뭐라도 생각을 하게끔 돼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메시지는 나왔는데 저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끌려다니는 거죠. 아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고 헌금을 내도 재미가 없고 그냥 돈이 나갔을 뿐이고 그냥 막 237 센터에 막 뭐 누가 얼마 헌금했고 이런 거 쭉쭉쭉 올라가면은 아유 그냥 돈 냈다고 광고해 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없죠. 힘든 일이 없죠. 그러면은 이게 되게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사실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뭐 이렇게 오버를 하냐 이런 식으로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메시지 입장에서 철학하고 철학하지 않는 것 그것의 차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K님은 혹시 이 램디의 철학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K님은 그저 말이 많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합니다. 네, 그리고 K님이 얘기할 때는 본인 철학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맞다고 해서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더 떠들게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8, 6번이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이것도 좀 이게 여기서 제시한 게 미술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을 어디서 가르치냐면요. 예일대 의대에서 가르친대요. 전혀 미술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미술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이제 서양의 많은 학교에 대해서 훌륭한 엘리트 학교에서 역사를 꼭 가르친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이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K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그 변호사랑 판사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은 잘못된 판례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인공지능은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구분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융합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고가 필요하다. K님한테도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램디한테도 감정적인 게 필요하다.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 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분야를 경험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뭐 이분 쓰는 방식들 하면은 그래서 자기 책도 좀 읽어달라. 그것도 있지 않을까. 인문학도 필요하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술 뭐 그러니까 미술 배우면 뭐가 좋아요? 글쎄요. 저는 거의 입시 미술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순수 미술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 아니, 그래도 안 배운 사람보단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뭐가 좋지? 집중력? 내가 집중력이 없어서 미술을 못했구나. 아니면은 약간 마음의 안정? 그럼 미술 심리치료 같은 게 있잖아요. 괜히 미술과 결합해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림에는 정말 신기한 게 그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나요. 그럼 제가 뭔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보여주면은 아무리 이게 개발새발로 그린 그림이라도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TV에서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K님도 그걸 보면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갤러리 같은 애나 뭐 그런 전시회 같은 데 보면은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의 그런 재밌다. 정신적인 그런 게 어떨까. 뭔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 어두운 모습. 보통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내가 이 그림을 어떤 영적 상태에서 그렸는지는 네.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 범접하기 힘들겠는데요. 데이터가 쌓여도 그 뭐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인사이트 자체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영적 존재인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일대 의대에서도 그래서 그 미술을 배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고 통합적 플랫폼이에요. 근데 K님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거기 이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작가조차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의사들이 미술 배우는 거 추천하십니까? 갑자기 막 드립. 근데 의사도 약간 좀 뭔가 시각적으로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뭔가 뭐 어떤 자기가 뭐 그림 그리면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그걸 배우잖아요. 아, 해부학 같은 거. 근데 그 사람들도 약간 그리면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대생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대생이라기보다 뭐 좌심실이 어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어디부터 있는지 알아야지. 그런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예쁘게 좀 도려낸다던가. 메스. 상처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손재주도 좀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제가 미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손재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의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되더라도 외과에 그러니까 의사 직업을 추천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사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공계는 의사 다들 가던데 이렇게 추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직업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사실 사실 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의사 일을 하려면은 집도가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저 수전증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수전증 있다는 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막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되게 너무 덤벙댈 것 같아서. 근데 좀 미술하면서 집중력도 키우고 하면은 그 공간 지각력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아무래도 손을 쓰기 때문에 네. 자극이 되죠. 이게 이걸로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뇌에도 자극이. 제가 너무 책에만 빠져서 살았네요. 케이님하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네요. 그 손 자극, 그 손맛은 인공지능이 손맛은 못 느낄 거 아니야. 손맛은 낼 수 없죠. 그쵸. 물론 손맛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어느 정도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거는 그렇죠. 각인이 돼 있을 때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분이 얘기한 것도 되게 설득력이 있네요. 케인님 얘기 듣고 보니까. 재밌다. 아무튼 또 에이트의 일곱 번째. 네. 그거는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심지어 그러니까 IBM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인문학 전공자도 택한대요. 그러니까 택해가지고 일을 맡기고 그런 걸 가르친대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 직종 안에도 되게 인문학이라든지 인류학, 역사학 출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다른 분야의 출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많은 건 아닌데 퍼센테이지가 일부분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 좀 폭넓은 뭐 사고, 그러니까 철학을 가진 사람들 이 부분을 원하는 경우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좀 맞는 얘기. 그래서 이제 에이트 여덟 가지를 이분이 제시를 한 거죠. 여덟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공감이고요. 그래서 그 이분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공감하라 였던 것 같아요. 이걸 다 합쳐서 공감하라 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이제 좀 그러니까 이분 특유의 쓰는 방법과 그리고 한국 작가가 한글로 쓰니까 더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니까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이분의 이 책은 보면은 리뷰 보면은 극과 극이에요. 네, 아까 저도 봤는데 네. 다섯 개 아니면 한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섯 개 아니면 한 개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쪽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느 쪽이 맞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그냥 평점을 준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별 네 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분의 그냥 인식과 그리고 그냥 시대상을 보는 흐름, 그 시대적인 흐름을 보는 눈 그리고 공감과 후대에 집중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솔직히 랩런트 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거를 저는 파악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뭐 너무 그냥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실의 근거를 이제 모으는 과정 그리고 그걸 제시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볼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이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분이 조금 더 많은 것을 과장해서 끌어다 썼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책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한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메시지에서 이 책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한 번에 읽어보면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그 가정하에서는 색안경을 끼든 그냥 되게 열린 마음으로 읽든 네.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궁금해지는 책이긴 하네요. 듣고 보니까 제가 광고를 잘했나? 그러니까 뭐 이 책을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근데 메시지를 광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에서 나왔던 흐름 그리고 그 올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 네. 그리고 그 랩런트들이 이 메시지를 실제로 적용하고 작품화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그거 갖다가 짚는다는 입장에서는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해요. 메시지를 광고하고 싶어요. 이 책보다는 그 메시지를 광고하고 그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책을 읽었을 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실 거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책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K님은 오늘 방송 들으면서 어땠나요? 저는 뭔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뭔가 미래를 어떻게 약간 대처해야 할까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막 2020년에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백 투 더 퓨처. 지금 그냥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비는 하지만은 저희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그것에 정복당하고 뭐 알파고처럼 지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걸 잘 써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시간을 레버리지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오. 아무튼 그렇고 또 후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님이 감은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능력은 전보다 더 발전해서 온 것 같아요. 케이님이 좀 때묻지 않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좀 정리가 돼서 오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이렇게 채워주시겠죠. 네. 지금은 이제는 케이님이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제가 준비한 책이긴 했는데 아무튼 또 양해하시면서 들어줬으면 하고요. 그 램청자 중에서 케이님 목소리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 진짜요? 케이님 목소리가 그 왜지? 이제 이 라디오로 들었을 때 되게 좋은 목소리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못 느꼈는데 항상 대화를 했으니까 했는데 그 케이님 목소리를 라디오로 들을 때는 되게 좋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 저도 몰랐는데 캐스팅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램청자님. 네, 그래서 램청자님 중에서 일부가 그 이렇게 K님을 아는 분 중에 일부가 K님을 직접 보고 얘기했을 땐 몰랐는데 라디오로 들으니까 되게 목소리가 좋더라 이런 의견을 내주셔서 그래서 저도 되게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목소리 다음 시간에 많이 들을 수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K님이 준비한 책을 읽어볼 텐데 네. 책 광고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기획자의 노트라는 책이고요. 네. 그런 광고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획서를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해. 네. 그런 거를 소개하고 되게 실용적인 책이에요. 그 막 자기계발서 이렇다기보다 네. 실용적으로 정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배워보고 싶어요. 프로포절.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다음 주에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읽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한번 저도 짬을 내가지고 읽어보고 저도 요즘에 좀 쓸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임팩트 있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그리고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시간이 되네요. 랩런트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 포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네. 그렇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뒤에 예배도 있고 해가지고 빠르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정리하자면은 뭐 그 점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들도 공감이 점점 고파지는 것 같아요. 공감이 점점 고파지고 인공지능이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점점 갈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 우리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그 남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공감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해보고 그걸 갖다가 후대한테 전달하는 그 한 단계 위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약간의 틀만 벗어나도 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 사람과 얘기해야 돼서 얘기하는 거랑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건네는 거랑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할 수 있는데 목회자분들은 메시지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들은 평신도들,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중직자들이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메신저의 역할을 하든 포럼 친구의 역할을 하든지 간에 공감이 전제된 상황에서 그 메시지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고 작품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거는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 친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진짜로. 저도 그렇고요. 저도 치유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저도 많이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고프니까 더 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가진 의미를 좀 봤던 것 같아요. 후대들한테 전달할 거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공감 아닐까 힐링 아닐까 그 부분에 모든 것이 맞춰지고 3단체도 그 힐링을 가지고 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공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감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들이 먼저 공감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공감의 영역에서 제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K님도 뭐 오늘 인사하시면서 네. 그 좀 뭐 느끼신 부분 있다면 얘기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그 램청자분들한테 네. 인사해 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저희가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만큼 이제 램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공감을 해주시고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나눠주신다면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도 그거에 보답해서 더 많은 공감을 나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역시 피디님이 된 이유로 역시 우리 정직원이 된 이유로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 뭐 신분이에요 신분 K님은 이제 우리 랩넌트 보이스의 정직원으로서 피디님으로서 그 이 도토리 외에도 많은 공감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K PD님 말대로 공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시간이 넘는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금마블 해도 되나? 그죠? 네, 해야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